번 마주칠 때마다 네가 웃어줄 때마다 조금씩 내 안에 조금씩 널 향한 마음이 자라더니 이제는 널 생각하면 네 모습을 떠올리면 자꾸만 두근대네 내 심장은 멈출 줄 몰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내 마음 전부 다 주고 싶어 항상 곁에 항상 곁에서 널 사랑해